그댈 기다리고 있죠. 곁에 있을 때는 잠 못 즐게도 그대 맘을 밀어냈죠. 지나온 말들 생각하니 내가 바보 같아 보여. 미안한 낭만이 가슴에 가득해 난 그대를 찾아가요. 난 어떻게 하죠? 자꾸 눈물이 나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댈 보아도 도새 지나가 봐. 난 그대라서 사랑해요. 아직 기다려요. 내 맘 깊은 곳에 그대 하나만 외치네요. 버릴 수 없는 그리움만 내 가슴에 가득해. 한 사람 나는 사랑해서 너무 그리워서 못난 여자라서 그대 하나만 기억하죠. 내 마지막 사랑인 걸 난 그대를 원하고 또 바래요.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 그대 흔적만이 남아 한 곳만 바라보고 한 사람만 보는 난 그런 여자가 됐죠. 난 힘이 들어요. 그댈 기다리는 게 한동안 그대 하나였죠. 이런 나의 맘을 애써 숨기